지나가는 거야. 아픈 바를 살 필요 없어. 사랑에 배신당한 당신이라도 걱정 마라, 지나갈 테니. 외로워 마라, 당신 곁에 붙어 있을게. 붙어라, 붙어라, 붙어 있어라. 내 마음에 불을 붙여라. 붙어라, 붙어라, 붙어 있어라. 딱딱딱딱딱 붙어 있어라. 있어라. 사랑도 부정도 왔다 가는 거야. 허전하면 채우면 되지. 꽃 피는 봄이 가고 추운 겨울 와도 걱정 마라, 지나갈 테니. 힘겨워 마라, 당신 곁에 붙어 있을게. 붙어라, 붙어라, 붙어 있어라.